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예비도 동성교회 예전에 제가 사회했던 동성교회 갔다가 같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식사하시고 모임을 갖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처럼 당회가 조직된 교회, 뭐 서정신 목사님이나 살렘교회나 그런 교회들 말고 대부분의 목사님들 한 3분의 2 정도가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인데 그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이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고. 나는 아직 5년째, 10년째 넘어갔는데 아직 성도가 10명이 없는데 목사님 얼마나 축복받았냐고, 얼마나 좋냐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니까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성도가 10명, 20명 모이려면은 10년에서 20년 이제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 말씀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분리개척이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유일한 참 이게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분리개척으로 나가시기로 한 분들이 그때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게 이분들 참 희생하면서 나가시니까는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 그래서 요번 한 주 또 일들이 있어서 참 분리개척이 참 끝까지 지금은 분리개척이 이제 된 겁니다. 분리개척이 됐는데 예배당까지 하고 이제 당회 구성되었고 이제 재직회 조직도 하고 교육부서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나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인사할 때는 옆에 분 보시고 그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 아니 다섯 번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 그 우리 어르신들은 그 위에 그 설교 도우미 보면은 한글로 써 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목사님 당최근에 왜 외국어로 인사하냐고 그런데 옆에 분 보시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정신 사납게. 그 다섯 번 설교를 제가 했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이거 그냥 이 원어로 이렇게 혹시 기억해 두신 분 계셔요? 솔리 성경이 뭐였죠? 솔리 바이블, 솔리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도우미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설교도에 나와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거예요. 근데 요 5대 표현한 이 강령이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들이나 요 다섯 가지 표가 그 시대 때에도 목숨 걸고 지켰던 내용들이고 지금도 따지고 보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킵니까? 성경은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남편과 부부가 믿음의 가정에 있는 남편과 부부가 의견이 다를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돼요.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의 그 발언권이 우선이 있고 또 비중을 두지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할 때 야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에 모든 가정의 권위를 성경으로 두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가정이 구원함이 이루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네 가지 솔라, 이 앞에 네 가지 솔라가 귀결이 어디로 되면 오늘 나눌 말씀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성경과 오직 성경의 권위와 구원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은혜와 믿음의 내용들이 어디로 그 한꺼번에 그 물들이 담아지냐면 그 항아리가 오늘 말씀인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설교 도우미에서도 제가 이제 그렇게 썼는데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 칼빈이 설교 도우미 한번 보십시오. 5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장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깊은 망각 속에 방치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어졌다. 이제 그 당시 때의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했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존재했고, 신앙의 공동체와 많은 것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구나, 그것을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그때 당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이 고백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람, 하나님 외에 사람은 영광의 대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안 돼요. 사람도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데 또한 부류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네, 어떤 부류냐면 영적인 피조물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천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중학교 때 동성중학교를 나왔어요. 동성중학교가 어떤 중학교냐면 해화동에 있는 중학교인데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학교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해화동 성당 가서 미사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뭐 선생님이 드리라고 하니까는 드리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죄송합니다. 성당 다니셨던 분들이 계시거나 또 그런데 성당이 이렇게 그 해화동 성당, 전 잘 몰라요. 해화동 성당만 다녔으니까. 해화동 성당 들어가면 문 정문을 들어가고 두 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문 앞에 성수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중학생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는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그 막 물을 막 이렇게 밖으로 던지기도 막 하다가 혼나게 됐었는데 그 제 기억 속에 분명히 맞을 겁니다. 천주교 미사에, 로마 카톨릭 미사에는 이제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너무너무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 공중 예배일 때 대표 그 공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성도를 대신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는데 그 천주교 미사에도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천주교 미사에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가슴을 막 이렇게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보다는 훨씬 원문이 된 라틴어 원문을 해석한 한글인데 지금은 약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편기가 되었는데 좀 더 제가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라틴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기도 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기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기도를 하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세례자 성 요한과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와 모든 성인과 사제와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나이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나의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성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인과 사제와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당시 로마 캐톨릭이나 제가 중학교 때 3년 동안 다녔던 똑같은 캐톨릭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도 인정을 해요. 그럼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경배하지 맞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자리에 천사도 그 자리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도 그 자리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럴 수 없다. 왜 없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리치는 것이 가장 충만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단어 중에 하나긴 한데, 이거는 누구를 향하냐면 창조주에 대한 경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피조물로 못 들어갑니다. 천사가 천사도 수많은 성인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모든 천국에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신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에는 성모 마리아가 들어가고 그 수많은 성인군자가 들어가, 성인들이 들어가고 사제들이 하고 교황이 들어가고 교회 회의가 들어가고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영광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이란 의미입니다.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광을 알아야지만 왜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려? 예수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열두 사도들, 그 수많은 천군 천사장, 그런 영광들이면 안 돼? 근데 영광의 단어가 그걸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사탕을 가지고 계시면 미리 꺼내놓으십시오. 네, 이사야서 6장 2절 3절입니다. 좀 말씀을 한 두세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 아 2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뭐 여러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요 한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러니까 스랍들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의 영적인 창조된 피조물인 천사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을 제외한 천국에 있는 영적 피조물의 대표라고 있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내용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내용이 돼요.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랍들이 모셨는데 각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선하심이 육신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육신이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직접 보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피조물들도 하나님 근처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선으로 창조된 영적인 피조물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땅의 영광으로 비쳤더라라는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인 첫 번째인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영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존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 자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영적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요. 천국의 도성도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지어진 바가 된 게 아니라 천국 자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스랍들이 다 눈과 다 가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땅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도 하나님 존재에서 드러나는 그 선한 우리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 선한 충동과 선한 자극과 선한 극치의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영광,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 땅에 쏟아질 때는 무슨 형태로 쏟아지냐면 영광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나 삼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영광, 영광, 영광이 바로 다시 말하면 거룩, 거룩, 거룩이란 말과 동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땅에 퍼부어지는 영광스러움의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온 창조세계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영광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로마서 11장 36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36절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수많은 신앙인들 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라고 표현할 때 그 내용이 뭐가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가 되었다면 사람도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창조주 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외치는 존재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자연들도 말은 할 수 없지만 온 자연들도 그들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들에 있는 꽃들도 그 꽃들이 자라남과 동시에 그 꽃 자체로도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돌덩이 산도 산이 형성되고 산이 지음받은 순간부터 그 산 자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고 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외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것도 누가 한번 장로님 말고 혹시 다른 분 또 찾으신 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 때문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은 근본적으로 창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부터 온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로대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또 하나님께 타락 이후의 세상이지만 온 자연세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그런 버릇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전히 심판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십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깨닫냐면 아 창조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낼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자체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로마 캐톨릭과 많은 신앙인들은 잘못된 신앙인들을 그러면 그것도 행위가 들어가지 않냐? 우리가 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냐?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그 거룩함이 영광으로 비치는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거나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거룩해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직접 형상 닮은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어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과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섯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거 칼럼에도 썼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합니다. 흔히 이걸 자기애라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기애라는 것은 자존감과 자존심과 전혀 별개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그 사람의 인격 형성과 그 사람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이 자기애라는 것은 본능적인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죄와 연결을 짓는 게 편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동반자처럼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 목사님 설교 원고를 제 거를 보셨나?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이게 다섯 가지 중에 세 번째고 아까 두 번째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띄워놓고 세 번째 했는데 제가 오늘 신기한 게 한 목사님 칼럼에도 보니까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너무너무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참 네, 거시기 하다.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무당처럼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참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여기는 자.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마무리하셨죠. 함에도 역시 자신 안에 하나님이 참 도우셔서 하나님이 안 도왔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요런 마음 가진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이 죽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 속에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뭐 했나요 하면서도 그 사람이 골방에 혼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정말 정말 죽을 만큼 했는데도 그래도 이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묘한 하나의 종이를 차이를 넘나드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동일하게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것에 관여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크게 일을 했는데 그 일들 속에서 불법하고 악한 것들이 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했던 일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보고 정말로 대단하다고 정말로 대단하다고 당신 그렇게 참 대단한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칭찬에 대하여 이게 제 힘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영광 드린다는 것은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선으로 시작하고 선으로 마쳤다 할지라도 중간에 악과 관여하고 악과 타협하고 악과 함께한 그 흔적들이 있는 자라면 그 일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당신 정말 대단하고 당신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냐고 다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죠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압니다. 그 과정 중에 자기가 얼마나 불법했는지 처음과 끝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또 없겠지만 그 일들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예배를 경시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쉽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이렇게 표현해서는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스러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과 장소는 예배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를 비춰서 그 영광 가운데 두시고 그가 그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정말 정말 진리 편에 서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극명하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순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왜 자꾸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하냐면 그 개인 성도가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은 그 세상의 어떤 복과 그 세상의 어떤 유일한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받은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복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함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편 115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한 주 살아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은 이미 뭐 세상의 책으로도 수천 권 수만 권에 달할 정도로 그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절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끼어들 마음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 드리실 때는 전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구원하셨고 오로지 하나님을 내 삶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내 노력도 내 의지도 내 경험도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나를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이 중세의 로마 캐톨릭처럼 하나님 영광마저 그러지만 우리의 노력도 가상하지 않아?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피조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아가실 때 종교개혁자들은 그때는 신앙 고백을 하면 죽는 일이 마녀사냥과 화형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진리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만한 일들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절자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진 않고 변절하진 않는데 목숨이 또 떨어지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다하진 않지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믿은 고백들이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이익들과 또 다른 영광과 또 다른 목적들로 인하여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변절자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그 영혼이 순간의 이익과 목적과 유익 때문에 그 마음을 팔아버린 일.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죽던 세대나 신앙 고백 안 해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귀한 이름교회 천국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